속에 핀 빨간 장미꽃처럼 떠나가버린 그대의 모습이 외로워 그대에게 꽃을 안겨주고서 사랑한단 말을 하고 싶지만 이 어두운 밤 나는 쓸쓸히 창가에 기대어서면 지난 추억 속에 Thank you.